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아유, 보문에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고, 뭐 중부증에서는 비가 온다는데요. 어제, 오늘, 아유, 공기가 너무 안 좋죠? 네, 공기가. 운전하고 다니, 못하고 다니? 오늘은 운전하고 왔습니다. 어제는 그냥 왔고. 네, 네. 왜 운전했어요? 그 운전하면 자동차는 요즘 그게 저녁에 이거 다 되잖아. 공기 이렇게. 네, 저녁에 네. 비가 온다 그래갖고. 네. 오후에 비 와서 애들 라이딩 하러 가려고. 돌아야 돼. 수영장으로 저쪽으로 네. 또 이렇게. 아, 대박입니다. 네. 이런 아빠 없다 정말. 네. 그래서 빨리 무인 자동차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아, 그 얘기 드릴까 이따가? 네. 어, 무인 자동차.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그 면허증을 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빨리 무인 자동차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아, 오늘, 네. 오늘 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 네. 온 거는 저기 안 준비해놨는데, 오늘 네. 또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거기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어저께는, 네. 한마디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니? 왜 오르니? 한 20포인트 올랐을 때니까, 네. 28포인트 그 정도까지. 그랬더니 뭐 42포인트. 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외국인 기성사고 있는데, 그, 뭐야, 그, 증권회사, 증권회사가, 금융투자가, 아, 뭐 좀 돌아서나, 조금 돌아서나 했더니, 그건 뭐 좀 들어왔는데, 그것도 보면 지난달에 거의 한 달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증권사가. 근데 어떻게 실제로 보면 더 무서운 건 이제 일단 오면 물어봐야 돼. 우리가 지금 제가 외국인이 계속 사냐 물어봤더니 이 정도 갖고는 아니죠. 네네. 샀다면 5천억 1조씩 사는 게 진정 사는 거죠. 라고 불과 일주일 전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는 날인데요. 그러니까 어저께 진짜 4,999를 샀어. 5천억을 샀잖아요. 레이스 들어가는 거죠. 그랬잖아.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은 수요일. 네. 수요일은 전전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죠? 네. 오시기 전에 양상 잠시 훑고 가야겠습니다. 이 대표. 네. 오늘, 어쨌든 오늘, 뭐, 레이스가 일단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스라고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오늘도 지금 오전장이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도 1,700억, 지금 외국인들. 그런가? 1,801분이 찍었네. 1,700억이니까 접속에는 1,800분이 들어왔네. 네네. 네. 지금. 그, 소문 났네, 지금. 예. 전전님 오신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네. 1,700억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173억 외국인 매도가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네. 기관 투신 매도가 나오는 거 봐서는 2,000포인트 이상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그, 펀드 환매 물량 이런 네. 것들이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쪽 하락 얘기에 대한 쪽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소재 쪽이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폭은 적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OCI를 네. 중심으로 해서 네. 그리고 이제 현대미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에 네.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뭐 제일모직도 거의 뭐 개별주 수준이죠. 5% 네.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액면가 네. 100원이니까 네. 제일모직 상당히 뭐 싸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제일모직에 대한 쪽이 5% 하락이 하고 있고 오늘 뭐 기간이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코스닥에서는 코스닥도 그렇게 썩 나이스하진 않습니다만은 증거금 네. 100%짜리 화장품주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세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개별적 섹터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MPK라든가 뭐 DO 뭐 그 MPK 은근히 또 살아났어요. MPK 은근히 살아나고 있대요. 은근히 살아났어요. 네. 은근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뽑질 않아서 그렇지 죽진 않아. 그러니까 좀비인가? 예, 네, 좀비 거의 좀비 수준이고. 네. 그다음에 NHN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네.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NHN 엔터에 대한 얘기가 네. 그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그 페이코 전자결제에 대한 승부수 그러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삼성페이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국내 전자결제 시장은 네. 삼성페이 그다음에 네. 그 NHN 엔터의 페이코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저는 뭐 개별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페이코가 단기적으로는 승리를 거둘 것 페이코 같은데 페이코가 뭐라 그랬죠? 페이코가 온오프 연계가 되는 지금 그 NHN 엔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네. 전자결제 그 간편결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네. NHN 엔터도 지금 단말기 NFC 단말기 무료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삼성도 단말기가 아니라 그 가맹점 주들에게 그 결제 단말기를 네.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삼성페이도 NFC 단말기를 지금 보급하겠다. 아, 무료로 거죠? 네, 무료로 뭐 이렇게 거죠? 지금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NFC 결제가 어쨌든간에 시장에서 그 대세로 자리 잡고 있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그 신한 앱카드만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요. 500만이 또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페이코는 마케팅으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가입자를 빠르게 확보시킬 수 있는데 삼성페이는 일단 갤럭시에서 침투가 돼야지만 루프페이 모듈이 들어간 이 삼성페이 모듈이 침투가 돼야지만 된다라는 그 단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갤럭시 X6 네. 형님이 네. 작년에 500만 되었잖아요. 네. 그 선주문이요. 네. 올해 4배를 했잖아요. 2천만 대 선주문.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600만 대 정도를 이제 초기 물량 준비했는데 700만 대 추가해서 여기 화끈하게 1300만 대. 뭐 갤럭시 네. S6에 대해서 일단 평가는 네. 뭐 외신에서도 되게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판매량 목표치에 대한 쪽이 원래 이제 한 4천만 대에서 5천만 대 가까이로 이렇게 계속해서 상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뭐,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코스닥은 일단은 네. 외국인 기관은 매도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이렇게 이 정도 매도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망가지거든요. 네네. 근데 망가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는 코스닥이요? 것도 네, 특징적인 모습. 이게 바로 그분의 얘기가 네. 나왔던 거잖아요. 성장 해소성, 성장과 그쵸? 유동성이 같이 가는 드문 장세. 그쵸? 이거잖아요. 이제는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다 해. 우리가 이제 레이스 알았어?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죠. 레이스의 기준은 5천입니다. 예. 5천 받고 3천 더 오늘 예, 예, 예. 그 레이스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당연히 뭐 네. 이분이 얘기하면 다 들어와야 돼. 네. 보니까 오늘 벌써 들어오시는데 이제 바로 시작할 텐데요. 네. 소문 났어요. 지금 안 오시면 빨리 오셔야 돼요. 문 닫아요. 문 닫아 지금. 네. 왜냐하면 우리가 1,800 넘어가면 버벅거리면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 많죠. 아마 네. 경험해. 이분 다 소문 났는데요. 바로 다음 코너 우리가 멈추지 말자고 멈추지 말고 바로 이분 두 번째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리서치 인사이트. 저희 하는, 두 남자수에서 그냥 가장 뜨거운 코너죠. 네. 뭐 소문났어. 벌써 지금 네. 더 들어오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안 들어오시면 소문나요. 그러니까 큰일 나. 못 들어오니까요. 네. 이분, 다시 한번 저희가, 이선 대표가. 뭐, 진심을 많이... 다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글로벌 넘버 투 시크함. 넘버 투의 시크함. 시크하다는 게 오늘 네. 맞아요. 오늘 네. 들어오는데요. 딱 표정이 시크하다. 벌써 과감하고 확 밀치고 들어오면서. 네. 그놈의 그 네. 표정이 보통 때문에 약간 눈웃음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런 표정이 있었는데 네. 지금 약간의 이제 쿨하게 마치 거 봐라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거 봐라. 거 네. 봐라. 거 봐라. 이제 옐런장 이런 사람들이 네. 다 통화를 했을 거야. 그렇죠. 하기 전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뿌듯하죠. 제가 지난주 여기서 방금 뜬 거 기억나죠. 외국인 계속 유동성 어머 이랬더니 아유 뭐 천 원 있죠. 아유 5천 원 이런 거 사야지 외국인이 산다. 내가 말하죠. 그런데 딱 어떻게 샀잖아요.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전현님 말 제대로 듣고 사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한번 얘기하고 가자. 예, 이 부분 말씀드리고 네. 다른 거 말씀. 얼굴 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통 하시던 대로. 어저께 이제 네. 약간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먼저 계속 드렸습니다. 미국이 슬로우해질 것 같다고 말씀을. 아, 네. 데이터들이 다 슬로우해질 건데 어저께 이제 산업생산이 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기본적으로 네. 서베이 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55보다 56이 그러니까 좋을 확률은 높은데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100명한테 물어보는 건데 네, 네. 서로 캐파가 틀려가지고 55에서 56 좋게 봐도 네. 캐파가 작은 사람 두 사람이 더 좋게 보고 캐파 큰 사람이 안 좋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 위에 있냐 아래 있냐가 되게 중요한 지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그래서 실제로 나타난 데이터는 산업생산 데이터가 중요하죠. 근데 어저께 산업생산 데이터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계속 제가 슬로우해질 거다. 국제유가 떨어졌지만 미국에서는 집세 오른 효과가 있어서 소매 판매가 약간 슬로우해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주택이 또 슬로우해지면 이런 게 조금 더 페드한테 부담이 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생산으로까지 이제 슬로우해지니까, 아, 금리 좀 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6월은 아닐 거다, 아마. 네. 9월이다 생각하니까 어저께 달러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이틀째죠, 이틀째. 네. 예.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거랑 좀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동안 달러에 대한 투기적 롱 포지션이 역사상 거의 최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 내일 모레 옐런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달러 강세에 더 배팅하기에는 좀 어려워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달러 롱 포지션이 조금씩 풀리는 겁니다. 네. 근데 달러 롱 포지션이 풀리는데 그러면 비달러에 대해서 너무 언더돼 있는 게 많다. 특히 이머징이 제일 언더가 많이 돼 있죠. 그렇죠. 유럽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달러. 네네. 그러면 이머징을 좀 사볼까 하는데 이머징 안에서 한국 비중이 이렇게 낮은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MSCI 인덱스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머징 네. 전체에서 한국 비중은 5%인데 그러면 제일 낮은 수준이거든요. 좀만 사도 이런 그러니까 포지션이 극단으로 넘어가니까 이걸 약간 중립으로 약간 돌리려는 그런 움직임 안에서 네. 이런 게 나타난 건데, 즉 내일 밤에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되면 이런 움직임이 좀 가속화돼서 외국인이 네. 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다고 얘기할 수 있다. 점잖게 점잖게 풀어주셨는데 천억, 이천억은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잽치는 거고요. 아니, 천억은 아니고 5천억 정도는 그래도 네. 조금 주먹이 묵직하게 들어간 정도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지수 관련주가 네. 움직입니다. 근데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게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형주가 간다고 중소형주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네. 중소형주가 가고 대형주가 붙고 대형주가 붙음으로써 중소형주를 추가적으로 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형주가 가고 중소형주가 부러지는 거는 9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아, 아니, 9월이 아니죠. 6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6월. 그러니까 앞으로 두 달 정도, 그러니까 두세 달은 지금 같은 한쪽이 올라가면 또 밀어내리고 서로 밀어내는 상승작용을 예. 일으킬 수 있다. 예, 6월 같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그러니까 크로스가 많이 가서 네. 그 힘으로 밸류를 좀 붙여주는 거고요. 밸류가 가면 다시 크로스를 밀어올리는 그런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6월부터는 네. 그때부터 확실히 약간 크로스에서 밸류로 흐를 겁니다. 밸류로. 예, 유동성이 그때는 금리 인상 우려가 있으면 금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총량을 더 이상 팽창시키지는 방해하지 않을까? 네. 유동성이 더 늘지 않을까라 생각하면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네. 그때 금리 인상 우려로 그로스가 빠지면 이 자금은 밸류로 흐를 겁니다. 그때 또 얘기해 주실 거죠, 확실하게? 예, 예. 우리 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 또, 기억이 짧잖아요. 네. 그때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괜히 그때도 우리가 또 두 개 다 간다 그러면 또 낭패 볼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월까지는 현재 같은, 다시 말해서 A도 오르고 B도 오르고, B가 올라가서 A가 다시,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다만, 네. 중소형주는 그로스로 압축하시고요. 일부 배당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로스로 압축하시는 게 좋고요. 네. 대형주는 밸류로 압축하셔야죠. 왜냐면 그래도 종목이 너무 많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좀 있으면 압축하다 보면 안에서는 압축한 섹터 안에서는 종목이 막 거꾸로 퍼집니다. 네. 종목 숫자는 실제적으로는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되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그런 현상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이걸 약간 시장의 포인트에서 빗나가 있으면 다른 주식은 가는데 왜 내 주식은 거꾸로 안 될까? 이런 소외감을 느끼실 수가 있죠. 딴 주식들은 빙하기야, 빙하기. 한쪽은 지금 신나는데 한쪽은 빙하기야.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점잖게 여지팝이다. 그쵸. 여지팝에 네. 갖고 있으면 답답한데 말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선택이 문제니까 뭐 누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또 우리 전조님이 보면 그 미국 경제의 슬로우 얘기는 벌써 1년 네. 만에 기적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중간에 흔들린 애들이 있지만 결국 옐런 의장이나 미국 애들도 결국 전년 말씀대로 비유가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켜보는 거죠. 네. 제가 그쪽을 지켜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FOMC 관련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저쪽에 있는데요. 소위 그 patient, 인내심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인내심이라는 표현이 내일 만약 없어졌어. 진짜 많은 사람 예측해서 없어졌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금리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에나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페이션 문구를 없애면 네. 과거 2004년 3월에 페이션 문구가 없어지고 6월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음번에 올려버렸잖아요. 예. 이번에는 만약에 페이션 문구가 네. 저는 안 없어질 거라는데 배팅하는 쪽인데 안 없어질 거다. 예. 이것도 중요하다. 전전은 안 없어진다의 목표다. 이거 기억해둬야 돼.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래도 시장 충격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페이션 문구가 사라지면 이거를 대체하는 네. 동등한 무게의 다른 단어가 들어갈 겁니다. 동등한 다른 단어? 예. 뭐 아니면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말은 꼭 나올 겁니다. 페이션 문구 없어졌다고 3개월 있다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닌다라는 얘기는 꼭 해줄 겁니다. 그리고 보도문 문구에도 네. 페이션 문구가 없어지면 페이션트 대신 엔듀어런스 이런 거 갖고 네, 다른 저번에 이제 상당 컨시더러블 타임을 페이션트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다 말을 쓴 다음에 페이션 문구는 컨시더러블 타임이랑 똑같은 거다. 이번에 만약에 페이션 문구가 없어지면 다른 문장이 새로운 우리가 잘 못 보던 문장이 사실 페이션 문구 2004년에 처음 본 문구거든요. 그렇죠. 다른 문장이 나오고요. 이건 뭐지? 그럼 밑에다가 똑같은 말임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는 네. 페이션 문구 없어졌다고 금리 인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내일 아주 등락이 심하겠네. 그죠? 저 이렇게 다 오히려 안 뺐다가 네. 그 잘 모르는 애들이 뭐 했다가 네. 또 전전이 말씀대로 또 그게 별거 아니다 얘기하면 또 안정되고 뭐 이런 수가 있겠네. 뭐 글로벌이 다 쳐다보고 내일 오늘 밤 뭐 참 다 못 자는 거죠. 뭐. 다 잠 못 자고 그거 보고 있을 겁니다. 자기도요? 저는 잘 아침에 보죠. 잘 게을러가지고. 이성훈 대표도 참 잠이 안 되지? 아, 저는 뭐 제가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 네. 미국 그 뉴욕 시간을 보면 2시 정도 하지 않아요? 네네. 인터뷰를? 2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예. 그 정도 하니까 뉴욕 시간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새벽 3시 정도 거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거 알아보고 있고요. 저 자기도 한번 물어보세요. 아, 오늘 저 네.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아, 얘기해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한번 월 초부터 이제 삼성전자 150만 원에 베팅하는 게 편하실 거라고. 네네. 저도 묻어갔죠 그래서. 네. 네. 될 거라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 부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얘기했다가 욕 먹고 썼죠 제가.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 사람 이제 그 자기가 그 자기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인정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어제 녹음한 거 오늘 안 오나 오늘 중 올라갈 테니까 계속 들으시면 되겠죠. 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네. 유로존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주식형 펀드 자금 유출입인데 네. 미국 본토 펀드에서 돈이 나와서 이제 외국 해외 펀드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다 어디 들어간 거냐면요. 다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네. 유럽이 왜 이렇게 잘 되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건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도 해외 비중이 높지만 미국 S&P 500 기업의 이익의 46%는 해외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페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달러 강세의 영향을 지켜보겠다. 네. 달러 강세가 너무 가파르게 일어나서 미국이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시점에 들어가면 이걸 고려한다는 얘기인데 네. 최근에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기업 이익 증가율이 슬로우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유럽 쪽들 보시면 기업 이익 증가율이 계속 상향 조정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건 달러 강세 영향이고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최근에 독일 증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BMW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예, 말씀을 드리고 네. 적어놨지만 네. 이건 자동차 때문에 그렇고요. 네. 이 얘기는 뭐냐. 네. 미국에서 돈이 빠져서 유럽 간다. 네. 미국, 유럽 자동차주가 좋다 중심으로 얘기는 네. 달러 강세가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우리 종교하는 피디님. 저를 말고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네, 어저께 한번 보여드렸는데 딱 이거거든요. 이게 위에가 BMW, 폭등하는 BMW, 아래가 이제 닥스 지수가 되겠죠. 네. 예, 계속해 주세요. 저도 이제 센스 있죠, 이런 거. 네, 예. 예. 예, 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를 네. 몇 가지를 조합해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간단하게 보시면 달러가 강세라니까. 네. 미국이랑 경합관계가 높은 섹터를 사주는 겁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자동차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자동차는 일본이랑 대결하니까 약간 그러면 조금 있다 그러면 다이렉트로 미국이랑 가장 세게 싸우는 게 삼성전자죠. 애플과 삼성전자가 싸우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재밌어요. 이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애플에 베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저라면 애플을 제가 애플 주식을 만약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다 팔아버릴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뭘 사요, 그래서? 그래서 삼성전자 삽니다. 저 같으면. 오, 개발이. 예. 네, 좋아요. 제가 저번에 한 두 달 전에 나와서 네. 구글이 약간 밀릴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구글이 600불에서 500불 갔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전 세계 주식 투자도 지금 전전님 말씀 안 들으면 낭패 볼 수가 있다는 게 여기서 또 한번 나오죠. 아,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 네. 비슷합니다. 이런 거죠. 지금 애플을 보통 성장주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가치주라고 부르나요? 성장. 예. 지금 애플 밸류에이션 네. 몇 배인지 아십니까? PR 기준으로. 18배 아닌가요? 14.5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14.4배. 네. 근데 미국 주식시장이 네. 문제는 여기 나와 있지만 17.4배입니다. 네. 싸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되게 네.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는 첫 번째 볼 거는 첫 번째 함의는 뭐냐면요. 그럼 애플이 왜 밸류에이션이 낮냐? 그러니까 성장주가 마켓 밸류에이션보다 덜 받는 걸 이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성장주가 싸질 때,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가 굉장히 이상한. 어, 가치주를 밸류에이션으로 사지, 성장주를 왜 밸류에이션으로 사지? 네. 근데 이건 14.4배가 어떻게 나온 거냐? 밑에 보시면 EBITDA 증가율 포캐스트 기준으로 27% 증가. EPS 증가, 포캐스트 값 35.6% 증가. 너무나 낙관적인 전망이 시장의 컨센서스로 성립이 돼가지고 이걸 다 어그리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진짜 싼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진짜 비싼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싸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 수익이 너무 많이 나올 거란 걸 모든 사람이 다 만장일치 때려준 겁니다, 지금. 네.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PBR에서 나타나는 거죠. PBR은 뭐 전망을 안 하니까요, 북밸류. 네. 북밸류 보시면요, 이게 S&P 500은 2.6배인데 북밸류가, 이거 PBR이 5.4배죠. 그쵸. PBR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는, 어, 이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보시면, 성장주는 사실 고 PBR에다가, 성장주 뿐만 아니라 고 PBR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고 PBR에 접어주시기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네, 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비싼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더 비싸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더 비싸질라 그러면, 밑에 보시면 EPS 증가율이 35.6%. 이건 정말, 정말 이 증가율은 정말 멋있는 숫자죠. 그렇죠. 뚜껑 열었을 때, 이 숫자를 넘어가야 됩니다. 30% 증가, EPS 30% 증가해도 정말 훌륭한 숫자죠. 대박이죠. 그쵸. 네. 하지만 시장이 부여하는 밸류에이션은 네. 더 높은 숫자를 갖고 와야지 밸류에이션을 올려주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왜 35.6%의 증가율을 EPS가 증가하는데 왜 마켓이 14.4배밖에 안 주냐? 네. 이런 거죠. 밑에 보시면 기저하고 기저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이전에 봤던 이런 150, 90, 이런 59 이런 숫자는 못 볼 거다. 네. 이건 기저 숫자고 이런 옛날 같은 건 못 볼 거다. 성장 프리미엄을 조금씩 빼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 20배까지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보시면 그 후로 밸류에이션이 떨어집니다. 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한때 픽을 먹고 밸류에이션을 갖고 올 때 모양. 구글이 픽을 먹고 갖고 올 때 모양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간단하게 말해서 달러를 왜 말씀드리냐면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주식은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사는 주식이 아니죠. 정말 신기하고 와 저걸 따라가야 돼 우리. 우리나라는 왜 저런 기업이 없지? 뭐 이런 거 할 때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지만 저런 애가 없는데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죠. 그렇죠. 구글이나 애플 같은 주식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비범한 회사가 평범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연초 이후에 삼성전자랑 애플이 롱숏을 먹기 시작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애플은 굉장히 비싼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더 비범함을 보여줘야 되고요. 네. 삼성전자는 무길배 뭐 PR 뭐 시장 PR보다 낮은데요. 뭐. 네. 삼성전자는 사람들이 삼성전자한테 요구하는 거는요. 밸류에이션 보면 비범한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폰 나왔으니까 잘 팔아서 좀 팔리면 네. 좋겠다. 요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배팅을 할 때 하나는 확률은 낮고 먹을 수 있는 거는 좀 작은데 한 개는 확률이 좀 높아졌고 잘 팔린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보상은 크고 근데 글로벌리 자금도 달러 강세에 대한 반작용을 생각하고 자금도 그래서 유럽 갔다가 아시아 이머징 좀 올라 그러고 네. 지수 관련 주고 그러니까 저번엔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둘째 치고 150만 원까지는 가는 게 간다고 생각하는 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애플이 빠지느냐 안 빠지냐는 둘째 치고 삼성전자가 150만 원 뚫는 데 배팅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게 주식도 기본적으로는 이게 확률을 기반으로 한 베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삼성전자 베팅이 오히려 조금 덜 부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안 될 거라고 베팅하는 게 사실은 더 부담스러운 베팅이라는 거고요. 네. 이게 사실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되게 상식적인 얘기여가지고 사람이 상식적으로 움직이니까 외국인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숫자는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치기만 해도 다 나오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네. 더 넓게 보시면 싼 주식은 PBR이랑 PR이랑 같이 싼 주식이 싸냐. 오히려 PR이랑 PBR이 같이 낮은 주식들은 굉장히 또 역설적으로 가치주 측면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왜? PR이랑 PBR이 같이 빠진다는 얘기는 진짜 끝나서 밸류에이션을 다 가져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예. 뭐 차라리 역설적으로 보시면 진짜 한번 크게 대회전으로 베팅하실 거면 PBR은 네. 낮은데 네. PR이 높은 주식들이 차라리 네. 덜 리스키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버려서 네.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싼 게 싼 게 아니야라고 했는데 북을 딱 보면 싼 게 싼 게 맞습니다. 싼 거 싼 거지. 네. 요즘엔 너무 싸졌지. 근데 이게 PR이랑 네. PBR이 그냥 싸다고 들어가는 거는 네. 싸잖아 이랬는데 네. 이런 거죠. 문제는 괜히 PR이랑 PBR이 같이 싸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이 얘기는 장기적으로 PR이랑 PBR이 같이 계속 빠지는 네. 그 2, 3년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주식들이 단지 PR이랑 PBR이 싸다고 들어갔던 주식들은 그쪽으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떤 풀을 그리시던가 아니면 네. 종목을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아까 뭐 참고적으로 아까 아까 계속 보여주던 표 보면 네. 약간 딴 얘기인데요. 하나 흥미로운 거 아까 그 애플이요 2013년에 그 EPS 증가율이 떨어지는 게 항상 나오잖아요. 네. 11점 마이너스 11% 그거 네. 말씀하신 그때 주식까지 박살이 났었죠. 애플. 그때가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그게 점점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승원 대표 이제 갤럭시 S가 잘 팔릴 거라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거 이 화면 보시면 기가 막힌. 왜냐면 이거는 삼성전자가 될 거란 얘기하는 사람 주장 중에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네.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이거가 뭐냐면요. 2012년 5월 왼쪽이 2012년 5월에 그 흔히 얘기해서 프리미엄 400달러 정도 이하네. 그때 시장 점유율입니다. 점유율이요. 그래서 가운데가 그 당시 애플이 73%였다가 2012년 5월 달에요. 2013년대 보면 33%를 결산해서 훅 떨어져요. 그럼 나머지가 뭐가 늘어나냐. 삼성이 두 배 나는데 그때가 메가히트였던 바로 갤럭시 S3가 났을 때예요. 기억하시죠, 그때. 그래갖고,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된다는 또 일부에 주장하는 사람은 갤럭시 S3가 엄청 잘 팔 거다. 점유율 회복하면서 주가 놀랐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 아마 이게 거의 같은 시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성원 대표도 한번 좀 질문해 주세요. 아니, 뭐 저는 다른 것보다도, 네. 잠시 후에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삼성증권, 네. 홍콩, 싱가포르, 그, 세일즈 마케팅 투어. 하러 가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더라. 거기에서도 반응이 좋다. 그러니까. 네, 이런 그 갤럭시 S6 판매가 증가할 거로 본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전자 쪽 상당히 좋을 거고, 네. 뭐 소재 쪽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라는 얘기, 이런 네. 거, 여전히 똑같은 네.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네. 이런, 삼성전자 이익이 최고조에 있을 때도 이게 200만 원, 그러니까 150만 원에서 멈췄다. 지금 이익이 150, 그러니까 그때보다 낮은데 그럼 150만 원을 뚫는 게 이성적이냐라고 질문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그 뭐 그런 질문할 수도 있죠. 예. 네, 근데 예. 이걸 생각해 사람은요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같이 보거든요. 이런 거죠. 그때 보시면 반도체가 안 됐었죠. 네. 근데 이런 거죠. 그럼 반도체가 안 되고 휴대폰이 되든 뭐 되든 말든 당기순이익이 그때가 더 높다. 네. 지금 반도체 좀 되고 휴대폰 좀 된다 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이 낮은데 이익이 낮은데 어떻게 이익이 높을 때보다 주가가 더 갈 수 있냐. 이거는 이익만 보면 이익의 함수로만 주가를 보면 설명이 안 되죠. 근데 밸류에이션이 바뀐다는 거죠. 그럼 밸류에이션이 왜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뜰 수 있냐 이런 거. 저번에 한번 원유 같은 거 산업 말씀드리고 이랬는데 네. 자본 집약적이고 부채를 동반한 자본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러니까 뭘 사업을 할 때 돈을 많이 파고 박아야 되는 사업들은 네. 한번 잘 되면 호황 사이클 타면 잘 가고요. 네. 안 되면 진짜 장기적으로 안 되는 거죠. 돈도 많이 들고 이게 머리가 아픈 거죠. 그게 밸류에이션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때 현금 캐시가 빨리 들어간 스마트폰을 팔고 있었는데 반도체가 안 돌아가니까 이게 반도체라는 게 언제 되는 거지? 이거 돈도 많이 들고 이거 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거고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이게 삼성이 돈 벌고 있지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멀티플을 이게 장기적인 그림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반도체가 돌았습니다. 더 이상 이거 뒷다리 안 잡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한번 얘는 장기적인 자본집약적 사업들은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계속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 풀렸는데 현금이 안 들어오던 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때 같이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이클 전환 우려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에서 다시 성장성이 붙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할인율이 좀 풀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뚫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들은. 네, 이상 대표 질문.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 한 질문. 시장에 대한 쪽이 양쪽 다 이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외국인 계속 그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그 외국인은 어쨌든간에 외국인 기관 코스닥 팔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면은 이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쪽을 주도할까요? 아니요. 아닌가요? 그래도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이 네. 주도할 것 같고. 아니 코스닥은? 코스닥 기관이 주도할. 기관이요? 그러면은 또 하나가 시장에서 이렇게 그 만약에 이제 만약 그 성장주에 대한 쪽이 죽는다 이러면은 예전에 그런 2007년도 같은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6월달 이후에, 9월달 이후에? 잠깐 그런 사이클 주식들에 대한 네. 싼 주식들에 대한 베팅이 한 3개월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는 글로벌 장기 성장 축이 어디 있냐? 저희는 여전히 소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들어올 겁니다. 아 잠깐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소비 쪽으로. 그러니까 내년 얘기를 벌써 말씀드리는 게 뭐 조금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냥 생각. 2017년까지 전략가잖아. 전략가. 생각해 보면 이 올해까지는 네네. 순환의 배팅이라 그러면. 내년에는 순환의 배팅은 아니고 잘 순환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냥 그러니까 2000 보시면 네네. 4년에서 5년까지는 약간 순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6년부터는 그냥 이게 바뀜을 허락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냥 그런데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봤습니다. 네, 네. 오늘 궁금한 게 뭐 지금 또 많이 해소됐고 1년 한 주간에 또 우리가 영양분을 다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날 오실 거 우리 또 약속해 주시는 거죠? 다음 주에도? 아유, 네, 별말씀. 예, 전재현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입니다. 이슈 돌직구 시간 되면 이제 특히 수요일에 이슈 돌직구 되면 네. 할 내용 거리를 찾기 쉽지 않아. 왜냐하면 다 중요한 걸 다 말씀해 주시고 가시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아까 흥미로운 거에 오늘 얘기를 다 아까 맛만 보여준 게 있었잖아요. 삼성증권 해외 시가 그 네. 투하한 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증권 그 투자 미팅 후기 그 NH투자증권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삼성증권도 네. 이거는 돌아다면서 세일즈 투어한다고 네, 세일즈 투어를 한 거죠. 네네. 근데 그쪽은 이제 그 산업 그 정유화학 섹터에 한해서 했다라면 네. 그쪽 섹터였다면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삼성증권 네. 전체인데 아시아 투자자들 대상으로 마케팅. 네. 근데 핵심 주제는 3월 3일 발간된 변화를 준비하는 2분기라는 그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했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증시 투자 비중은 언더웨이팅인데 네. 아마 이거 이후로 아마 얘네들 얘네들 어쨌든 간에 이 세일즈에 성공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삼성에서 상당히 마케팅을 세일즈 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대로 네. 그 미국 지표가 되게 계속해서 슬로우 된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부터 지금 네네.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한국 등 신흥국의 비중 확대 논리에는 공감했다. 우호적인 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한국 신흥국의 비중 확대 논리에 공감.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이게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네. 그 드라기가 얘기한 게 있거든요. 드라기가 아, 지금 유로존의 그 지표에 대한 쪽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어제 그 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 언급한 것이 지금 유로존에서의 그 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시그널이 잡히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왔고요. 아직은 신중한 태도가 많았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다만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의 평가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증시 실적 불안 완화. 그러니까 대신에 그 불안이 뭐냐면 이건데 이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전망을 너무 낙관하고 있다. 네. 근데 삼성증권에서는 이것이 지금 보게 되면 이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거로 보고 있다. 네. 다만 예전처럼 감익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실적 추정치를 긍정적으로 봤는데 그 계속 막 이렇게 잘려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년 틀렸죠. 네, 그 계속 틀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마진 개선에 대한 쪽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EPS 추정치 빼기 유가에 대한 쪽으로 해보게 되면 네. 이게 확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거를 결국에는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네. 지금 EPS 추정치가 이게 올라가게 되면 네. 시차를 두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네. 흐름에 대한 쪽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네. 이거 내려갈 때는 거의 같은 속도로 내려가지만 올라올 때도 시차를 두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라면 EPS 추정치도 나중에 이렇게 올라올 거다라는 네. 얘기에 대한 쪽을 네.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감에 대한 쪽은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국 증시를 선제적 확대할 필요성을 고민하기도 했다. 네. 일부 투자자들은 네. 그러니까 선제적 확대 네. 이런 얘기에 대한 쪽과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선제적 확대에 대한 개념 네. 이런 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유럽 경기에 대한 쪽이 좋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네. 뭐 한국의 전체 수출 비중의 9%가 이제 네. 유로존 경기가 지금 직접적인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네. 섹터를 놓고 보게 되면은 IT와 기타 경기 민감 업종으로 구성이 절반씩 되어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IT랑 자동차 네네 그렇죠. IT 자동차 있고 뭐 소재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죠. 웬만한 거 네. 가장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장 쉬운 시장이 바로 한국이다.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쪽이 네. 나쁘지 않다는 얘기했고요. 다음 네. 이거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005년 이후 2005년 이후 그 지금 보게 되면 주요국 PMI와 네. 상관관계도 네. 근데 이제 유로존인데 유로존하고의 유로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어디가 가장 많이 좋아지냐면 일단 금융 그 다음에 통신 그죠? IT, 유틸리티 이런 섹터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별로 왜냐하면 이제 그 시장 상향이 반대였기 때문에 잘 연동에 대한 쪽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유로존 PMI에 대한 상관관계가 상당히 이쪽 섹터에 대한 쪽이 좀 컸다. 이런 네. 얘기에 대한 쪽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까 이제 얘기 나온 거 저도 조금만 추가를 해드리면 앞서 이제 삼성 하여튼 우리가 이제 공전이 지쳤다는 게 하여튼 갤럭시 S3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 점유율 많이 늘어났고요. 그게 이제 요번에 얼마만큼 또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냐는 것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 증권사가 다 다양한 목표치를 내고 있고요. 뭐 어떤 데 5천만 대다 얼마만 대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년 대비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예. 시티그룹 얘기는 작년에 그러니까 S5 모델이 3,800만 대 팔렸다고 합니다. 글로벌에서. 근데 올해는 4,600만 대. 로 이제 자기 높여 놨다. 그래서 그 정도면 4천만 대 수준에서 좀 늘려 놨다. 그래서 그것이 뭐 제가 하나 딱 예를 들었지만 대부분 그 정도 높여 놨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은 앞서 제가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여기에 설명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당시에 같은 어게인 2013이냐. 네. 그게 2013 되면 한 반대로 애플이 실적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게 이번에 예, 들어올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고. 그게 이번에 저 발표됐다면서요? 이번에 번드로 들어간다면서요? 네. 번들로. 네. 그러니까 번드니까 그런 뭐 그게 무슨 충전이 됐고. 그리고 얘네가 또 얘기하는 거가 이 저자 쓴 친구가 얘기하는 거가 그래서 그 결국 반도체 모바일 드램 있잖아요. 모바일. 그게 지금까지 상당히 타이트한데요. 하방이 되면 정말 그럴지 모르겠지만 쇼티지가 난다네요. 부족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예. 뭐 그런 쪽에 관심 늘어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네. 있다. 예. 그런 주장도 있다라는 거. 일단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기 그 저는 오늘 흥미로운 그 지표 중인데 그거 한번 잠깐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 이태리안 스페인에 있잖아요. 자동차. 자동차가 한번 판매 늘어났다면요. 그 지금 네. 그 얘기에 대한 근거가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에 대한 쪽.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네, 마이너스 성장했었는데 유럽에서 자동차가 드디어 팔리고 있다. 네. 그건 이제 데이터로는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보게 되면 이건데,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 물가지수에 대한 쪽이 플러스로 돌고 있는 모습. 네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판매에 대한 쪽도 네. 2월 그 이탈리아 스페인 자동차 판매에 대한 쪽이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 네네. 유로존 신차 등록에 대한 쪽이 7% 성장하는 이제 이런 네.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유로존 경기에 대한 쪽이 회복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네.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보다 사실 더 좀 더 중요한 거 오늘 그 AIIB 네. 어제는 영국만 그러더니만 저녁에 네. 갑자기 네. 영국이 하니까 독일도 한다 그러고 프랑스도 한다 그러고 이탈리아도 한다 그러고 시간이 무슨 2부에 하면 안 될까요? 2부에 할까? 2부에 초대 손님 오지 않나요? 초대 손님. 아니 초대 그냥 뭐 짧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지금 할까요? 네 지금 하셔야지 왜냐면 2부에는 오래 못 할 것 같아서 아, 그런가 하나 네. 더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쉬고 네. 하시죠. 네. 왜냐면 그 저는 저 흥미로운 네.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그 바이오헬스케어 3,400억. 요기 좀 먼저 좀 듣고. 아, 요거요? 네, 그, 네. 저는 바이오에서 꽂혀있거든요. 네. 바이오헬스케어. 작년부터 계속 꽂혀있는 바이오헬스케어. 근데, 실시간 사람들 되게 잘 아시는 분 계시지만, 저거 헛것이라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요기 얘기 잠깐만 해주세요. 요거 이제 잠깐 해드릴 네. 텐데. 네. 지금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미래 산업 육성 전략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장 중심, 네. 그 3,400억을 들여서 네. 지금 이제 그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예산 지원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시장 중 R&D에 2,300억, 네. 임상 지원에 대한 쪽에 500억, 그다음에 수요 네. 맞춤형 취업 확대에 360억, 네. 그러니까 바이오 인포매틱스 이런 거 뭐 하는 거예요? 아마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네. 저기 한번 가보세요. 저도 이제 갈 예정인데. 어디요? 그 성모병원인가? 어디서 만든 그 뭐 저 뭐가 있대요. 놀이터 애들 그 하는 데가. 그래요? 병원에서 밸런스 파크 이런 데가 있대요. 병원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네네네네. 밸런스 파크라고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이제 몸의 뭐 중심 균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측정하고 뭐 이런 건 한 놀이터인가 봐요. 네. 뭐 승마 뭐 전자 승마도 하고 뭐 이런 데인데 네네. 그 밸런스 파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체지방 측정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 바이오 인포매틱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정보 신체 정보 데이터에 대한 쪽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보관하고, 데이터 보관하고 은행, 이런 것들 예.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쪽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관련된 뭐 의사를 2,000명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관련된 헬스케어 기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 정부에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까지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해외 지원 진출에 대한 쪽도 지원하겠다 이런 네. 얘기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금 보게 되면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에 대한 네. 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보고서가 아주 재미있는 보고서가 계속해서 네.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걸 저도 이제 와우에서 할 예정인데. 네. 아우에 하기 전에 예고편으로 네.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증권에서 그 하는 보고서거든요. 네. 현대증권에서 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3편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이름이 누군가 아, 배성진 연구원이 지금 쓰는 보고서인데요. 네. 배성진 연구원이 쓰는 것 같은데 이 계속해서 그 바이오 특집에 대한 쪽 고령화와 바이오에 대해서 특집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A 붐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거래소 글로벌 제약사들의 M&A 거래 추세, 거래 건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제네릭에 대한 수요가 왜 증가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얘기들 고령화와 함께 더불어서 또 이제 국내에서 어떤 현상이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고령층에 대한 고령층이 이제 급증한다는 얘기죠. 2015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동 가능 인구에 대한 쪽이 감소한다라는 네네. 얘기와 마찬가지로 네. 지금 고령층에 대한 부양률이 엄청나게 급증하는데 당연히 고령층이 증가하게 되면 건강보험료하고 진료비가 이제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네. 지금 보게 되면 지금도 월 평균 건강보험 진료비를 보게 되면은 나이가 드실수록 네. 계속해서 이렇게 급증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제약 쪽에 대한 섹터에 대한 그 수요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요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 바이오 원약품에 대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이 표 매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유전자제 뭐 생물학적 제재 네. 그래서 뭐 녹십자 LG생명과학 뭐 이렇게 쭉 써놓고 네.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이렇게 네. 해서 네. 그다음에 세포 배양 의약품 네. 그다음에 세포 치료제 네.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류를 해놔서 아마 네. 이것만 보셔도 네.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그림이 한눈에 네. 좀 들어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십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5분 정도 되는데요. 그 AIB 제가 또 나름 또 스타디를 했어요. 네네. 그걸 좀 한번 얘기해보겠는데 제 화면 잡아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저께 말한 건 지금 약간 틀린 게 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그 정리해서 숫자가 틀린 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는데요. AIB가 요즘 보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사드랑 더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2013년에 2003년 10월에 시진핑이 처음에 아시아 순방하면서 얘기가 나왔고요. 1년은 2014년 12월 있어요. 500억 달러면 일단은 출범을 했어요. 그 당시에 21개국. 그러니까 웬만한 데 중국 포함해서 다 들어갔고요. 거기는 이제 얘네가 흥미로운 거가 GDP 수준에 알맞게 돈 내자 그랬어요. 근데 처음 500억 달러는 거의 다 중국이 냈다. 왜냐면 딴 데가 그럼 해봤자 조금씩 냈겠죠. 그리고 아시안 국가에서 인도네시아 제외하고 21개국이 들어갔고요. 지난달 말부터 해서 이제 갑자기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찾아봤더니 요즘 들어 더 이슈가 되는 것은 몰랐는데 중국 정부가 정한 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 닫겠다는 거랑 똑같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작을 했고 본격 영업이라 그러나 그것은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은행을 갖고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가요. 독일이 엊그저께 지난주에 영국에 그 들어갔잖아요. 네. 영국 들어와서 미국이 약간 짜증냈는데요.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사인했어요. 하고 특히 이제 그 독일은 또 거기 그 중국 사람 만나 악수까지 하고 막 이런 걸 네네. 했어요.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가입 신청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반대의 입장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변화의 기류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어저께 아시아에서 나온 얘기가 일본에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일본 사람이 총재가 있더라고요. 어저께 보면 니혼게 신문에 보면은요. 아, ADB랑 AIB가 같이 할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뭐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그동안 운영 경험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협력한다는 거고요. 미국에서도요,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요. 미국에서도 일부에서는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예,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것이 또 달러의 안정에 약간 또 뭐, 그, 뭐, 도움을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는데 미국의 전체적인 시각인데 여태까지 보면 미국은 어떤 논리를 반대했냐. 그걸 또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사업이 되고 한데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미국 얘기한 거는 중국이 하는 거가 중국 정부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안에 부정부패가 많다. 그거 갖고 건드렸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해소되면 역설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얘기를. 그러면 그 도대체 뭐냐? 핵심 사업이 뭐냐? 그러면 양에서 그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3대 강역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뭐다? 1대1로 정책이다, 여기 들어가는 거. 1대1로가 아시아 개발 프로젝트가 되어있잖아요. 1대1로 보면 다시 한번 흉내도 보이지만요. 실크로드 경제벨트가 여기 들어가죠. 여기 실크로드 이제 경제해갖고, 육상으로 가갖고, 보시면 시험부터 쭉쭉쭉 해서 1대1로 가는 거이시고요. 그리고 중동을 다, 여기서 핵심이 중동을 지나쳐 가는 거예요, 다. 그죠? 네. 이란 들어가고, 다 지나가고, 모스크바 왔다, 네덜란드 가서, 베네치아까지 가는 거고요. 해상은 아래쪽부터 해갖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 쫙 인도 다 들어가고, 들어가서, 나이로비, 케냐 해갖고, 아프리카를 거쳐서, 이집트 지나서, 다시 배 타고 넘어가서 이탈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엮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는 거가 이제 공중이죠, 공중. 그래서 공중하면서 각종 허브 공항들을 확대하고 이런 거가 여기 같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한 규모. 저는 어저께 50조 달러 하면서도 집에 가면서 너무 심한 거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 그러니까 5천 조더라고, 5천 조. 예, 5천 조야. 그래서 정확히 하면 5,650조인데요. 네. 5,650조에 대한, 규모를 보면 이해가 어떻게,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안 오죠. 네. 5천 조잖아, 5천 조.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350조? 뭐 정도 하잖아요. 350조죠. 네. 그러니까 곱하기 하니까 한 20회 정도 되는 거지. 17배 정도 되는 거고요. GDP에 1000조 아니야? 1000조. 네. 1200조 막 이렇게 되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녹차났다면서 쏟아부은 돈이 얼마니? 20조인가요? 22조죠. 22조. 네. 260배 나옵니다. 네. 근데 보면 여기에 보면 이 은행 갖고 할 게 뭐 있어요? 지급보증, 사업보증 이런 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결국 은행이란 건 지분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예측도 불가해요. 그러잖아요. 이건 국익에 달린 거라고 맨날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청와대도 입장이 있고, 정부 여당이 있고, 뭐 외무부, 국방부 다 여기 엮여 있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저께 이성 대표가 딴 사람이 주목하지 않을 때 지멘스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지멘스. 네, 그쵸. 네, 지멘스가 10조 원짜리가 들어갔는데, 지멘스가 들어가는 게 결국은 중동이랑 여기 다 아프리카 엮여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왜냐면 지금이 호재거든요. 대박이죠. 유로화 약세를 바탕으로 해서 수주를 대거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연히 지금 미국이고 나발이고 간에 적극적으로 지금 그 일단은 중국에 붙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이 사드하고 지금 AIIB가 지금 연기가 돼갖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의 대답에 답이 있지 않나. 네?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네. 대답하더라고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네. 한쪽은 피로 엮여 있는 혈맹이고 사드 동맹이고 AIIB도 한쪽은 좋고. 전략적 파트너잖아요. 둘 다 해야지. 네. 알아서 잘 하시겠죠. 네. 알아서 네. 잘 하실 텐데 중요한 거는 이번 달 월말이란 거예요. 월말. 월말에 결정 나는 거죠. 일자적으로. 모르겠어요. 중증마가 또 문을 더 안 닫고 열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설. 만약 들어갔을 경우에는 건설. 잘 보세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중장비, 철강 소재, 소재란 건 제가 말하는 시멘트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이런 관련된 산업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되면 이런 것도 올라가겠죠. 근데 뉴스의 모멘텀 올라갈 겁니다, 지금요. 그럼 내년에 어느 정도의 지분이 나오겠냐 차면은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지분만큼의 사업은 당연히 나오겠죠. 최소한 그렇게 그 돈 갖고 먹을 만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이거 다 모르겠다 하신 분은 중국에 관련 주식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식이 뭔지는 알지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중 관련 건 후광투이나 관련된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요즘 나오는 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는 중국 SOC 인프라 투자 관련 후광투 주식 1순위입니다. 예. 네? 철도 중장비 시멘트 관련인데요. 만에 하나 안 하는 거로 결정 났다. 미국 뒤, 미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같이 쫓아, 형님 갈 때 쫓아가면 되잖아요. 미국이, 아, 끝까지 이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익의 차원에서 만에 하나 지금 보면 그래서 정부 입장이 업계에서는 말을 못해요. 어저께 보면 뉴스 보면 최 부총리가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요. 근데 만약 안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제2의 중동품 프로젝트는 상당히 그 꺾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중동품 중동은 지금 오일머니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크게 나올 게 없고 네.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2월달 수주도 딱 보게 되면. 네. 지금 지난 작년 2월 달에는 중동 수주가 80%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 수주 물량의 80%. 중동이 다 채워졌거든. 네, 네. 근데 지금은 20%밖에 안, 22%밖에 안 돼. 전체 수주 물량이 22%. 건설이나 중국 그 이 플랜트 수주 물량이 22%밖에 중동 비중이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란에서 돈 그 석유 한 번 더 풀리면 그 전 존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듯이 지금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사우디나 오펙 쪽에서 계속 물량을 풀어서 공격을 했다라면 네. 이번에는 이란을 풀어서 지금 이란을 쳐갖고 지금 이 오펙 쪽을 죽여버리겠다고 그 미국 애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중동에서 그럴 여력이 지금 대형 아주 대형 프로젝트를 발생할 시킬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간에 네. 중요한 거는 이번에 우리가 만약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머리 아프지. 아프면. 뭐 중동 프로젝트가 됐건 아프리카건 됐건 이제 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부터 이 아까 그 큰 그림 있죠 큰 그림 네. 거기에 엮여 있는 비즈니스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다. 근데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근데 주가는 이번 월말을 지나면서 고개 결정 물론 저기 갑자기 중국이 다음 달까지 한번 시한 연장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이 펌리하게 딱 정해졌고 여기는 우리나라가 결정을 안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관련 주식 재미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상당히 재미없을 찬스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뭐 혼자 제 혼자 생각이니 저 혼자 생각이니까 틀리면 저를 욕하시면 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걸 떠나서 중동의 중국의 이런 철도주, 중장비주, 시멘트 관련주들 보면 저는 뭐 말할 입장이 아닌데 이거 찾으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후광통 관심 있으면 이런 거 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분은 특징 좀 몇 개 더 하겠고요. 오늘 또 오늘 저 워머를 하는 배우는 시간이죠. 워머. 네, 워머. 워머를 하는 바로 최 전문가 최 전문가 모시고 얘기 한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